멍하니 새벽 거둠 저 너머에 날 당긴 무언의 그 이끌림에 oh no oh oh 그 사이로 oh 저 멀리 아스라이 날 밝히는 고요한 내 맘을 잘 몰아치는 oh no oh oh 넌 그대로 oh 그 시간 전부 지워진 책처럼 어지럽던 감정들은 가라앉고 oh 너의 눈빛 하나로 oh 사랑 그 꿈에 정복당할 틈도 정처 없이 허전했던 이 하루도 손길 그 하나로 oh, oh. Can't stop 마주선 우리 I won't stop 시선까지 모든 게 그대로 멈췄지 무중 약속에 날 가뒀지 너라는 새로운 우주를 만나 달콤한 공기 속에 우리만 아는 몸짓으로 환희의 인사를 나눴지 yeah, 무거운 공기 속 느끼지 못한 온기 그 따스함을 내 안에 채워줄 너의 몸짓 여전히 붕 떠있어 너란 갤럭시 속에 빠져나올 수 없어 no way okay okay 너라면 난 못돼 okay. 너란 우주 속에 같이 살아도 어때 Whatever. 어두워져 헤매여도 빛이 노니까 찬란한 너를 찾아가 I can't stop 마주선 우리 I won't 그토록 원했었던 더 깊이 품었었던 oh, wow, wow. 너란 빛이 날 깨워와